그 오늘 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인사 그만하십시오. 아레오바구의 설교 오늘 제목이 그렇게 되는데요. 며칠 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미국에 이제 저희가 3남매인데 위로 형이 있고 밑으로 동생이 있는데 형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고 동생은 이제 여주에서 살고 있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랜만에 이제 소식도 이것저것 그 이제 이야기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형이 그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됐지? 그래서 이제 그때 아내랑 이게 스피커 아내랑 같이 통화를 옆에 있었는데 근데 밤 11시가 넘었었으니까 한 11년 그렇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형이 이제 10년 넘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10년 넘으면 그것도 기념할 만한 일인데 뭐 하나라도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너는 어떻게 그 아내한테 선물했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예? 큰 선물 했다고 애를 내쫓다고 그래서 형도 웃고 저도 웃었는데 아내는 좀 안 좋았어요. 기운이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애 새쌍둥이 날 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축하한다고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냐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그래도 낙태도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고 이제 둘은 이제 막 아내랑 저는 막막해서 아 이게 축복받을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애 셋 낳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이 힘들고 고생스러웠었는데 형과 그렇게 통화하고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이제 내 놈을 잘 때 한 놈 한 놈 그 왕사탕 같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혼자 생각을 해봐요. 이제 아 얘는 커서 이쪽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얘는 이쪽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얘는 이쪽 분야 얘는 이쪽 분야 아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얘기하냐면 아이 네 명을 낳고 그 기른다는 것이 힘든 일인데 양육한다는 것이 힘든 일인데 힘든 자리인데 그 자리를 제가 못 이룬 꿈을 이 아이들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제가 가보지 않은 길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른 길을 가면서 저보다 더 목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성도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막막했었는데 이제 점점 아이들이 커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때는 사도 바울 일행이 없었어요. 혼자 아레오바고로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설교하게 하셨을까가 오늘의 질문이고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디모데나 실라나 다른 인들은 다른 볼일이 있어서 다른 도시에 있고 사도 바울 혼자 아덴에 도착을 합니다. 아덴에 혼자 있다가 이게 그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그 뭐 그리스의 신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무 많은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이 참 세상의 신들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아고라라고 해서 시장통 같은 넓은 광장 같은 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아덴을 휘어잡고 있는 두 사조 학파가 다가와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아고라라는 광장은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의 사조 두 거장들과 함께 변론을 하면 거기서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을 아레오바고까지로 가게 만들어요. 여기 혹시 제가 이 설교의 거짓됨과 미흡한 부분들이 드러날 줄 모르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레오바고 가보신 분 계세요? 참고로 저는 못 가봤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레오바고 앞면, 뒷면, 옆면 그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보는 거 아테네 신에서 보는 아레오바고 이걸 다 살펴봤는데 아레오바고가 이렇게 돌산처럼 이제 지금의 아레오바고인데 돌산처럼 이렇게 있어서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보게끔 돼 있어요. 그 뒤쪽으로 더 높은 이제 신전,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미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아테네 시장에서, 광장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도 요 오늘 본문을 설교해도 되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곳까지 언덕으로 해서 올라가게 만들어요. 아테네 시내가 다 보이는 곳. 지금은 그것이 돌산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 당시 때는 법을 관리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결정하고 철학을 논하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물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왜 아레오바고로 갔습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요. 참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막힌 설교를 오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 선교에 일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갑니다. 아레오바고 가가지고 이 스토아와 이 철학자들이 궁금했던 거, 네가 말한 학문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학문이고 어떤 종류의 철학이냐 묻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의 그 성향과 다르게 굉장히 침착하면서,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있었죠. 굉장히 침착하면서 그의 모든 지식과 철학을 총동원하여 복음을 철학 사조에 맞게끔 풀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있는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스타일과 이후에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전도하는, 이 안디옥의 예배소로 넘어가서 이 전도하는 내용들과 스타일이 다릅니다. 침착하게 그 철학의 대가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 바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데 굉장히 온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아레오바고가 어떤 곳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때 법을 집행하던 곳이에요. 법을 결정하고 형량을 선도하고 그리고 철학과 문화를 논하던 곳이에요. 아덴이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문화적이고 가장 법적이고 가장 지성이 뛰어난 곳이 아덴이었어요. 아덴에서 가장 핵심이 아레오바고예요. 근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곳에서 올라가서 변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가 그동안 해왔던 스타일이 아니라 이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아덴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아레오바고의 전도는, 아덴에서의 아레오바고 전도는 실패했다. 첫 번째로 드는 이유가, 이제 뭐 순서는 상관없는데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1절 말씀에 보면 24절부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시고 그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을 설교를 하는데, 31절 끝나고 32절에 가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32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 되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해서 설교가 거기서 멈춰버리게 됩니다. 흔히 생각할 때, 야, 최고의 장소인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학문과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인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중단이 돼요. 이 많은 철학의 대가들이 듣기 싫다고, 무슨 부활이냐고, 부활이 어딨냐고 듣기 싫다고 하고 귀를 막으리고 설교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전도는, 이 아덴의 전도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24절부터 31절까지 볼 때에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가 구약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이 전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에서의 아레오바고에서의 전도의 내용들을 보면 부와 죽음과 부활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설교자나 많은 사람들이 아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에서 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느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원래 전도 스타일은 이렇게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이 지적이고 철학적이고 변증적인 전도 스타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돼서 설교하고 강력하게 성령 충만으로 전도했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야 사도 바울이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의 모습대로 전도하지 않고 아덴에서는 유난히 철학적이고 변증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설교한 내용을 보면 그는 실패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한 가지 드는 것은 아덴 그 큰 도시에 아레오하고 그 유명한 곳에서 전도를 했는데 결국 성경에 기록된 전도의 열매는 얼마 나와 있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여자 또 몇 다른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아덴과 아레오바고에서의 전도와 설교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조적이죠. 하나님이 어떤 때는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마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때 보면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난스러운 모습을 가지신 것을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굳이 그 시장에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사도 바울과 그 철학의 대가들을 아레오바고까지 끌고 가요. 근데 아레오바고는 누구한테 유리한 곳이냐면 그 철학자들한테 유리한 곳이에요. 변증자들한테 유리한 것이고 그 논증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하루 종일 그냥 논증 많은 그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유일한 홈그라운드예요. 근데 사도 바울 거기까지 데려가요. 그러면 데려가셨으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능력 있게 전해 사도 바울 스타일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때는 다르게 이 사람들의 구매에 맞추게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게 이 사람들의 구조에 맞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어요. 근데 단지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고 몇 사람이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서두의 예화를 들었지만 저는 간혹 그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무엇을 기준으로 실패했다고 그것을 결정하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3 아이가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아이 정도면 이런 학교에 갈 만한데? 했는데 전혀 못 갔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실패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과 저 정도 집안의 수준과 저 정도면 저런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정말로 정말 반대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직 그 신앙만 보았기 때문에 정말로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문적인 상등한 가문적인 그런 조건을 보지 않고 신앙관을 봐서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사람과 결혼했을 때 야, 아무리 신앙이 좋지만 저 사람 실패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아덴 설교, 아덴 설교로 사도 바울이 아덴과 아레오바고 전도를 볼 때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야, 가말리아의 수제였던 사도 바울이 그 최고의 철학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유대 양대 산막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철학적으로 변증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야, 저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게 됐다니, 야, 이건 실패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입니다. 저랑 눈 안 마주치는 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24절에서 34절까지 중에서 제가 딱 5초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에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교를 한 내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이제 앞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 시간인데 수업 시간처럼 뭘 시킨다고 하니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싶었던 단어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네 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인간을 섭리하고 다스리신다. 멀리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네 대지로 설교가 되는데,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설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니까 실패한 복음 아니냐? 하지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거 생각하십시오. 무엇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입니다. 아덴 사람들은 자기의 홈그라운드에서 아레오바고 아덴 최고의 중심과 법과 정의와 철학의 중심인 곳에서 혼자 사도 바울을 가운데 두고 뺑 둘러서 그의 학문을 듣습니다. 근데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 설교하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알지 못하던 신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이여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후에 있는 이 아레오바고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중단시켰기 때문에 아 사도 바울이 지고 아레오바고의 아덴 사람들이 이겼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학과 인문과 사회의 모든 지식이 총망라되고 가장 으뜸인 장소에서 딱 한 가지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두려움이 휩싸여 살았던 그 아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던 신이 실제로 허황되고 헛된 신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깊이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시고 그 타락한 온 우주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 앞에 회개하도록 나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하여 앞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승리입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모든 것을 지식을 습득하고 모든 것을 겸비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한 이유는 이들에게 없는 그 무엇인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능력인 회개를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요즘 이러한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는 법과 정의와 현실의 최고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아, 참 이 정도면 참 괜찮다,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연 그 중심 안에 자신 스스로에게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아, 특별히 저는 계속해서 분리개척에만 관심이 있고 또 분리개척을 관련하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분리개척에 있어서 두려운 존재인지, 물질도 아닐 것이고 사람도 아닐 것이고 무엇이 분리개척에 가장 두려운 존재인지를 계속 묵상해 보는데, 그 중심에는 아레오바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장 완벽하리만치, 가장 좋은 조건과 가장 좋은 상황이리만치 그것을 갖고 있을 때에 충분히 승리하고 충분히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의 승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레오바고가 세상의 모든 가치의 최고치를 상징하였다면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의 그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가든 상관없습니다. 뭐 이미 나가신 분과 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교회가 부족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분립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분립한 교회가 아레오바고 같은 가치를 쫓는 교회라면, 그래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작하고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시작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그 안에 정작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아레오바고의 그 내용이 아니라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에게 그것이 검증되고 확인되지 않으면 우선 굉장히 무서운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맞다. 이 세상을 주재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너와 나와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다스려 나가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부정할 수 없다. 과연 그 고백이 너희들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와서 살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무엇을 쫓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분리개척에서 나가시는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그러한 양자의 선택을 했는가? 그리고 동일하게 교회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꼭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